눈을 뜨고 나면 사라진대요 우리 모든 일이 바람 불고 나면 잊혀진대요 계절이 바뀌면 지금은 이렇게 보고 싶지만 언젠가는 이유 없이 편안해져 버린대요 그대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나만 이렇게 대단한 추억일까요 아니 내 맘속에 그댄 이렇게도 쉽게 바뀌는 일은 없을 테죠 이제는 매일매일 그리울 거야 그리고 매일 보고 싶을 거야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곁에 있는 듯 그리울 거야 누군가 매일매일 생각할 거야 그리고 매일 불려질 거야 너의 그 이름이 나의 마음속에 매일 떠나지 않을 거야 시간을 달라면 기다릴게요 어딘가 가야 한다면 보내줄게요 하지만 여기까지만 그래 이 자리만 기억하고 돌아와 줄래요 너라는 조금 더 떨어지고 싶지 않은 나를 그대 없는 그 시간 속에 나를 두지 마요 이제는 매일매일 그리울 거야 그리고 매일 보고 싶을 거야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곁에 있는 듯 그리울 거야 누군가 매일매일 생각할 거야 그리고 매일 불려질 거야 너의 그 이름이 나의 마음속에 그리움만큼 울어댈 거야 아주 조금만 알아줘요 그대는 조금만 느껴줘요 멀지 않은 곳에 그리움을 참고 그대를 부르고 있는 나를 이제는 매일매일 그리울 거야 그리고 매일 보고 싶을 거야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곁에 있는 듯 그리울 거야 누군가 매일매일 생각할 거야 그리고 매일 불러줄 거야 너의 그 이름이 나의 마음속에 매일 떠나지 않을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